미국 캘리포니아에 세코이라고 하는 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세코이아. 이곳은 아주 거대한 붉은 삼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이 삼나무 숲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큰가 하면 여러분도 아마 사진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 둘레가 어른 10명이 양팔을 뻗어도 서로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둘레가 크고 그 높이는 무려 100m까지 이른다고 해요. 나무 높이가요. 100m. 빌딩 35층의 높이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들을 보면서 야, 이 나무 뿌리가 얼마나 깊기에 이렇게 높이 자랄까? 그런 의문을 갖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삼나무들의 뿌리가 2m가 채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는 100m인데 뿌리는 2m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삼나무는 뿌리를 아래로는 2m도 채안 되게 내려가지만은 대신 옆으로 뿌리를 뻗어가지고 다른 나무의 뿌리들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맞잡은 뿌리들은 놀랍게도 서로에게 영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아주 큰 태풍이 올 때에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나무의 생태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 삼나무들처럼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혼자서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것뭐 그거야 나 혼자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은 나 혼자 고고히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뉴질랜드도 그렇지만 저 미국도 보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혼자 차를 몰고 직장을 출근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혼자 탄 차량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교통 체증 때문에 굉장히 더디 움직입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옆에 무슨 레인이 있습니까? 바로 카풀 레인이 있습니다. 여긴 T2라 그러죠. 두 사람 이상 탄 차들이 가는 길인데 여기는 좀 짧더라고요. 미국은 그 길이 쫙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차들은 꽉 막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에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탄 차들은 시원하게 뚫린 길을 거침없이 쭉쭉 나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 탄 차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고요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함께 가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 신앙이 바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갈때 믿음의 길이 열리고 함께 갈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의 여정에서 두 사람이면 하나가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일으킬 수 있지만은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동반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집에서 떡을 떼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속회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속회 제도가 있는데 이 속회가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우리가 피차 간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의 부흥에는, 신앙의 부흥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모임이 있다. 교회 부흥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모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임재로 탄생한 교회지요.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구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람 소리가 나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하여 있었고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두 가지 모임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이었고 다른 하나는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까 읽은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6절. 어디에서 모였는가?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은 두 가지 모임입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열심히 모여 예배했습니다. 대그룹 모임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모임 뭐예요? 가정 모임입니다. 소그룹 모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 42절. 5장 42절입니다.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의 모임은 지금의 속회, 우리 감리교는 속회고 장로교는 구역예배고 또 어디는 목장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 속회가 정말로, 이 구역예배가 정말 활발하게 모이는 그 속의 속도원들은 이 속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일 예배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이 속회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가정 모임에서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어요. 삶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나눔 가운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설교와는 다른 은혜가 있어요. 또 그 나눔을 통한 그 도전과 결단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막 도전을 받습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지난주 우리 제자훈련 모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요 모임과 목요 모임이 있는데 두 모임 다 한 달간 이제 방학을 하고 지난주부터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고백하는 내용이 방학이어서 몸은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좀 식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모든 신앙의 고민과 자기를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고 결심을 하는데 놀라운 거는 그 나눔을 하는 가운데, 자기를 고백하는 가운데 식었던 마음이 점점점 뜨거워진 것입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눈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 은혜가 바로 이 소모임, 속회, 구역예배를 통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의 교제, 즉 거룩한 사귐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거룩한 사귐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신앙은 이 주일 예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 거룩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기에 이 말이 단수이고 거기에 관사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집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각자의 집을 말하는 것, 일반적인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집을 돌아가면서 그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그들이 뭘 했는가? 떡을 떼었다. 성찬을 했습니다. 또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애찬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떡을 떼면 더 놀랍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과 애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 거룩한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성전에서 모여서 매일 예배하는 것도 부족해서 왜 다시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사귐 속에서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요, 예배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성도의 교제, 거룩한 사귐, 여러분들이 주중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신앙 안에서 거룩하게 사귐을 가질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신앙이 막 뜨거울 때 그 막 주님을 믿고 신앙이 뜨거울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뭘 열심히 했는가 봤더니 교회 식구들을 열심으로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땐 그게 힘든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든 줄을 몰랐을까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속회들은 속도원들이 속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초신자인데 속회에 참여해보니까 세상 어디에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임은 얘기하다 보면 맨날 겉도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쇼핑 이야기, 하고 나면 후회되는 이야기, 하고 나면 허전한 이야기. 그런데 이 속회에서는 정말 마음을 내어놓고 안심하고 그 고민을 내어놓고 거기에다가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리고 속도원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속회를 구역예배를 제대로 들으면요, 상담소나 정신과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마음을 다 내어놓고 지지를 받고 말씀을 얻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이 예배에도 임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지나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구절이 뭐지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여기 거룩한 공회가 뭡니까? 공회는 교회를 말해요. 예수님이 모신 몸이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 말이 뭐죠? 성도가 서로 뭐예요? 갑자기 하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통은 바로 교제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fellowship입니다. communion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는 것을 말해요. 성도는 이 공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을 보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귐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뜨거운 사람, 거룩한 신앙을 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요, 단 30분만 이야기,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깨끗해집니다. 그 영향을 받습니다. 거룩한 사귐이 있어야 돼. 그런 사귐이 없고 맨 세상 만남,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만남만 가지면 우리 신앙이 아주 피폐해집니다. 우리 신앙에는 거룩한 성도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교단이 감리교인데, 감리교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 이분은 원래 성공회 목사님이에요. 앵글리칸 처치죠. 영국에서 시작한 감리교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1790년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한 50년간 이 목사님 목회한 결과 10만 1712명이 되었던 엄청난 부흥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부흥되면은 폭발적인 부흥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리교의 그 부흥의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속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 모임의 그 가장 시초는 이 감리교의 속회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교인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어떻게 세 단계로 나누었어요. 먼저는 한 30여 명 되는 소사이어티, 이 신도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한 그룹이 됩니다. 그 안에 클래스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속회입니다. 10명 정도, 11명 정도가 되는 클래스가 그 속, 이 신도회 안에 있었고, 그 클래스 안에 뭐가 있었는가? 밴드. 여러분 요즘 밴드 아시죠? 그것이 바로 감리교의 가장 작은 그룹, 반회라고 해서 밴드가 있었습니다. 4명이 5명이 모여서 같이 모임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웨슬리 목사님이 소그룹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가만히 교인들을 보니까, 교인들 중에요, 어떤 분들은 다른 교인들과 열심히 연합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의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들과 연합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은 이들은 처음에는 뜨거웠을지 몰라도 점점점 나약해져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웨슬리 목사님이 소그룹 속회를 시작한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신도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도의 목적은, 이 모임은 규칙적으로 모여서 함께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귐으로써 함께 기도하며 함께 권고의 말씀을 받으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지켜서 서로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하여 서로를 돕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이게 신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 속장님, 속회 인도자들에게 다 한번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신도회의 목적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거룩한 교제요, 거룩한 사귐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이 감리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감리교인들이 열심히 예배뿐만 아니라 집에 모여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노동자들은요, 이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농장, 공장 한켠에서 모여가지고 그 일터에서 거기에서 모여서 이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이 예배당이 아니더라도요, 이 집에서 일터에서 모여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할 때 큰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만 그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정말 황망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들이 충격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4장에 놀랍게도 오늘 그들에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누가 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이 옆에 와서 동행하시는데 알아보질 못했어요. 눈이 가려워졌어. 왜 가려워졌습니까?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에 쌓인 나머지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너무 슬픔과 절망과 근심과 염려에 쌓이다 보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계시는데도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과 근심을 빨리 끊고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 31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아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들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우리 함께 좀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시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함께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눈이 밝아졌지요? 어떻게 예수님인지 알아봤지요? 어떻게 예수님 발견했습니까? 함께 교제할 때, 거룩하게 교제할 때, 떡을 뗄 때, 음식을 나눌 때, 커뮤니언, 함께 거룩한 사귐을 감당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를 돌아가서 집에서 계실 때 석회로 모여서 함께 거룩한 교제를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교제들이 많이 있으시기 바래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속회는 그냥 괜히 사람들 그냥 이렇게 그룹그룹 모여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거룩한 사귐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요. 윌로 크릭, 저 미국의 윌로 크릭 교회 담임하시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한 번은 교회 교인 중에 신혼부부가 다가와서 담요에 쌓인 아기를 이렇게 안기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밝은 얼굴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흔쾌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담요를 이렇게 들쳐서 아기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기가 너무 기형인 거예요. 이 얼굴이 얼굴 전체가 움푹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야, 이 아이가 도대체 숨을 어떻게 쉴까 할 정도로 이 얼굴이, 이 얼굴이 그냥 함몰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부가 놀라하는 이 하이베스 목사님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 아이, 우리 이 아이는 이름이 에밀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두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목사님, 그 전에 이 두 달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고 그리고는 이 부부에게 내가 우리 교회가 도울 일이 있으면은 꼭 얘기하시라. 걱정되는 마음에. 그랬더니 이 아빠가 너무나도 담담하게 목사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오랫동안 저희가 속한 이 소그룹 속회를 통해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도원들이 임신 때부터 이 아이에게 이상이 있는 줄을 알았고 그 슬픈 소식을 알게 된 날 그날 그 속도원들이 그 교인들이 다 같이 와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밀리가 태어나던 날도 우리와 함께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에밀리를 데려오는 날 우리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식사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그룹 속회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화 가운데요, 기독교가 요즘에 그런 성화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성화들을 다시 이렇게 집에 걸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서 얼룩얼룩한 문인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얼굴인 그 성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사진사가 예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의 응답을 얻어서 이렇게 눈밭을 찍었을 때 그 나타난 그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런 성화인데 그 아래 보통 어떤 글귀가 있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글귀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런 구절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보니까 식탁에 한 의자가 분명히 다 세팅은 되어 있는데 아무도 앉지 않고 비워두었기에 이상해서 아니 누가 또 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가족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이 가정은 의자 하나를 더 놓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의자를 피워놓고 항상 믿음으로 나가는 그렇지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아이들이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더라는 아이들이 서로 남자아이들 둘이 막 싸우다가 형이 동생이 야 조용히 해 예수님이 들으셔. 여러분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 부흥의 비결은 예수님이 그 속회에 계시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회가 예수님이 계신 속회가 되시기만 하면 그 속회는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속회들이 예수님이 계신 속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민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길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 세 사람이 두 명이나 세 사람이 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약속이잖아요.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두 사람이 모였습니다. 작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어요. 그리고는 지금의 상황을 다 내어놓습니다. 열이면 열 번 다 응답을 주십니다. 너무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속도원들이 잘 모이지 않아서 단둘이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둘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셋이 모인 거예요. 둘이 모였을지라도 그 자리에는 예수님 분명히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가 부족합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고 같이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그 자리를 긍휼히 여기셔서요. 두 사람이 세 사람으로, 세 사람이 네 사람으로, 네 사람이 다섯 사람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번에 세워진 속자님들, 우리 속회 인도자님들이 하나의 파이오니어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왕왕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잘 모이는 속회, 거기 속회 인도자는 그 누구나 합니다. 그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 둘이 모였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속회에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교제. 여러분 말씀의 교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금요 은혜의 밤을 마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그 우리 캠프 장소를 우리 집사님 댁인데 그 캠프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곳에 가서 뜻하지 않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아이들과 아주 매우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준비하라고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눴어요. 제가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한 아이와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아빠의 안부를 물었어요. 야, 아빠 잘 계시니? 그러면서 야, 아빠 밤에 잘 주무시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네, 그런데요. 좀 늦게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뜻밖의 저에게 질문하기를 저한테 되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잘 자세요? 잘 주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잘 자. 또 묻는 거예요. 몇 시에 주무세요? 한 12시 정도? 그랬더니 아 그러면 한 5시간밖에 못 주무시네요.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죠? 힘드시죠? 그럼 감동이 안 되십니까? 그 아이가 저에게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아이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정감 있게 와서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의 앞권은 마지막에 나올 때였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곳을 나올 때 제가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가겠다고 인사를 하면서 나서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한 남자아이가 우리 집사님 아들아이가 제게 와서는 잠깐만요 하더니 제게 오더니요 갑자기 제 볼에 뽀뽀를 한 번도 아니라 한 세 번을 막 그냥 연거푸서 뽀뽀를 하는데 제가 막 정신이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남자아이가. 그 오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뭘 그렇게 예쁘게 보일 게 있었나? 무슨 예쁜 구석이 있었나? 없죠. 아이들이 볼 때 저에게 무슨 뭐 그런 예쁜 구석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남다르게 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그날도 그 아이들 개회 예배 때 이 아이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유익하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은가. 제가 그날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재미있고 유익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열심으로 전했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와 이 대화가 통하고 영적으로 교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거룩한 사귐은 세상의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만나서 세상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치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싸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성도들이 할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만나서 거룩한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지난 예배 때 은혜 받은 이야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응답받은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하면 서로서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사귐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해는요, 말씀을 통한 교제가 돼요. 우린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부활하셨습니까? 야, 나야 나. 내가 부활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몰라보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인내하시면서.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도 몰라보는 제자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바로 그들이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 마음에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4장 32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엇을 하실 때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속회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회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나의 연약함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충실하게 준비해서 교우들에게 전할 때 나는 부족해도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인도자님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결코 속회는 인간의 조부라한 지식, 내 경험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건면하고 붙들어줄 때 속도원들은 그 양분을 받아들이고 속회가 잘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속회 놀라운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속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다 동참하시는 우리 광림의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